최근 남조선에서 대학생 청소년들이 게시한 대사보들이 나부터 커다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박근혜가 최순실 국정농락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노름을 벌린 데 격분해 난 한 대학생이 그 다음 날인 26일 박근혜 패당을 조소하는 대사보를 부산대학교 건물 벽에 내붙였습니다. 나라 꼴이 무지개 같아서 감탄 중인 젊은이 명의로 된 이 대사보는 부경대학교, 부산교원대학, 신라대학교 등의 학내와 시내 곳곳에도 나붙었습니다. 27일과 28일 충북대학교의 도서관을 비롯한 군내와 산하 각 대학들에는 박근혜 최순실 정부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우주의 기운을 담아 꼭두각시 대통령은 물러나라 등 다양한 제목의 대사보들이 나붙었습니다. 11월 1일 전라북도에 있는 원광고등학교 군내의 여러 곳에 최순실 모녀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풍자하는 원광고등학교 학생회 일동의 명의로 된 여러 편의 대사보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대구의 계명대학교 한 학생은 대학군에게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대사보를 붙여놓았습니다. 같은 날 송균관 대학교 학생들은 오늘의 시국을 과거 일제의 을사오조약 날조대와 같은 시기로 묘사한 시리아 방송대곡이라는 제목의 대사보를 교내 벽지에 붙여 최순실 사태를 풍자했습니다. 4일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박근혜가 자기들의 학교를 졸업한 사실 앞에서 수치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대사보를 게시했습니다.